삶아서 물결처럼 늘 흘렁이고 내 안의 끝 바닥에 발 닿으며 숨 내뱉고 다시 떠올라 고요한 이 순간 내 모든 것을 느껴 고독의 기쁨을 알겠어 반짝이던 바다는 이 밤 지름처럼 어둡고 하지만 내 갈 길 알고 있다면 두려워할 것은 없으니 빛인가 어둠인가